펼쳐가 내 미래의 비 지기 어린 사랑에 잃은 꿈의 귀 내 야망의 도끼 매어 칼을 갈았지 뭐 참을 수 없는 내 욕심에 칼을 무뎌져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 손을 잡지 마 외쳤지만 쳐버렸지 내 양심을 날이 갈수록 느끼는 날카로운 현실도 현실에 찍혀본 깨묻은 비도 생각 못했지 그 욕심이 지옥을 부르는 나팔이 터지는 숨이 차오르고 뒤틀린 현실에 눈 감는 매어 밤 울리는 비극에 오르고 But 이 죄요 벗게 그걸 잊는 게 단추에 포기가 안 돼요 그 입술이 너무 달콤해 기에 연애 취해 서버려진 미래 깨어나고 볼 땐 이미 사방의 지뢰 건드릴 수 없는 매서운 뒤에 시선 더 기적고 외쳐 이 현실을 미치도록 좋았지요 달콤함에 중독된 병신 그래 병신 신 놓치기 싫어 쌍말 손길은 Too bad Bu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Too bad But it's too sweet It's the sweet too bad But it's the sweet too bad But it's the sweet It's too evil It's too evil It's too evil